다시 멈췄던 다시 또 태양이 빛나 꽃을 꽃 한 송이 세월이 그렇게 했다 나도 모르는 새 아무도 몰래 흘린 나의 눈물 위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